우리나라에서 중량대류 수평 교정제에 의한 중량대류 생산이 시작됐습니다. 황해제 철유납기업소 노동계급은 령성기계 유납기업소 노동계급이 만든 중량대류 수평 교정제에 대한 조립을 단 보름 동안에 끝내고 중량대류 생산에 진입했습니다. 100% 우리의 설계와 자재,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한 중량대류 생산 공정을 완비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감으로써 철도의 현대화를 다그치어 경제강국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습니다.